이 시간에는 용화 음악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무엇을 할까?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아, 그 누가 너를 위하랴. 산을 멀리 두고 이국 산녀를 헤매였네. 독립 성전에 청드니 뭐 망국 소름에 피가 찼네. 아, 빼앗긴 내 조선아, 누가 너를 찾으랴. 되고 거친 광야는 숨이 짓네. 남아 20의 총대 꽂고 청룡 한숨에 흙이 되랴. 아, 원통하니 세상아, 누가 너를 건지랴. 찾아도 갈 길 없네. 밤이 지새면 동틀였나. 검은 구름이 해를 덮네. 어찌 밟힌 내 처가 누가 누가 큰 누가 너를 위하랴. 다음은 노래 소녀 사격 선수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그대는 무엇을 바칠 것인가. 그대 마냥 북변에 산 하늘 밝으며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